왔지만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. 버릴 수 없는 나의 꿈 찾아 맨발로 뛰어서 간다.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젊음을 바칠 거다. 간다 간다가 앞만 보고 가. 나도야 간다. 내일을 향해서 간다. 멀리 해. 간다 간다가 앞만 보고 가. 사랑을 찾아 오늘도 달린다. 난 맨발의 청춘. 돌아온다고 다짐을 하면 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잊을 순 없다.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내 젊음을 바칠 거다. 앞만 보고 가. 나도야 간다. 내일을 향해서 간다. 멀리 해. 간다 간다가 앞만 보고 가. 사랑을 찾아 오늘도 달린다. 난 맨발의 청춘. 간다 간다가 앞만 보고 가. 나도야 간다. 내일을 향해서 간다. 멀리 해. 간다 간다가 앞만 보고 가. 사랑을 찾아 오늘도 달린다. 난 맨발의 청춘. 오늘도 달린다. 난 맨발의 청춘.